너와 마주 앉아 입 맞춰 부르던 노랫소리 기억합니다. 살며시 감은 나의 두 눈 속에 그대 모습 담아봅니다. 함께 걸었던 이곳에 홀로 시린 겨울도 어두운 밤도 함께 있음에 난 웃었지. 그대 내게 준 그 봄에 우리 영원을 기도했죠. 그대 여전히 남아있네요. 너와 마주 앉아 입 맞춰